남자는 여자가 좋아한다는 저 착한 말 해요. 남자는 여자를 공부하지 않고 아는 척 해요.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나무 같아요. 그런데 그댄 모른 척 해요. 처음엔 세상을